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요. 회의실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겠어요. 네, 20층까지요? 저는 다리가 아파서 계단으로 못 가요. 고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. 1시간 기다려야 하는데요. 그럼 근처 식당에서 점심 먹고 다시 와요. 알았어요. 점심 먹으러 갑시다.